원자력 전문가인 정금모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신 아들 진우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10살 때 만성신장염으로 5년 동안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떼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신장을 받고 살아갔지만 2001년 3월 이 아들이 36살의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정금호 박사님 한 분은 그 책 중반에서 아들과의 이별 장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어요. 굿바이 아들아, 그래 이제 내 말처럼 너는 천국으로 갔구나. 수술과 혈액투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천국으로 갔구나. 그것은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곳일 테지.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주었던 말을 떠오르면서 나는 입술을 질근 깨물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러 가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내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아니? 너의 죽음을 어떻게 내가 축복할 수 있겠니? 나는 너만한 신앙도 갖지 못한 것이 무척 부끄럽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그래,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는데 누가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아무리 천국에 갔다고 우리가 믿지만 현실의 단절과 그를 볼 수 없다라는 아픔이 우리의 눈앞을 막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그 배우자, 믿음의 동역자였던 그 사라가 향년 127세를 살고 죽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사라의 일생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라는 65세라는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와 우르라는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주하게 되는데 이 거리가 키로수로는 거의 3,000km나 돼요. 먼 여정을 통해서 남의 땅,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되는 삶을 65세에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5세에 갈대와 우르에서 정착민으로 살다가 65년 동안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62년이라는 그 삶 동안은 떠돌이 유목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착민이 유목민 생활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이지요. 또한 남편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팔려갈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사라였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랜 불임으로 인해서 90세까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첩이 낳은 자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던 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또한 사라였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에 보면 남편이 자기와는 상의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경험들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라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사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이 37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가를 가지 못해서 그 아들의 결혼과 손주도 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라가 죽은 지 3년 뒤에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127세에 눈을 감는 이 사라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의 기구한 인생, 그 막막했던 그 인생,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인생들을 경험했던 이 여인의 인생, 그 심정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사라의 심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 이삭의 혼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손주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심란한 마음으로 그렇게 죽어갔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그래도 아들 이삭이라도 보았기 때문에 사라가 행복한 마음으로 죽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구속사라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그러한 여인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잉태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라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서도 그 아들의 배우자와 또 그들의 후손 또한 하나님께 맡겨가는 그런 구속사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죽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하튼 사라는 127세에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는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은 이 한평생 자신과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아내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당하는 신앙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아내의 죽음이라는 슬픔 속에서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창세기 23장 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말씀해 보면 맨 뒤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좀 들여다보면요,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퍼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리스포드라는 얘기로 이것은 외형적인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곡소리를 내며 우는 그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크게 슬픔을 느끼며 흐느끼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애통하다가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웨리브 코타우란 말인데 이것은 감정을 절제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요. 눈물을 삼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슬픔 가운데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절제하면서 속으로 우는 것이 바로 이 웨리브 코타우란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슬퍼하며 애통하다가라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분리를 해보고 분석을 해서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슴을 치며 슬퍼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감정을 절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표현될까요? 왜 상반된 두 슬픔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그 모습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본문은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에서, 슬픔 가운데에서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기록해놓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부활과 내세를 믿고 있는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었다. 그렇게 그는 아내가 죽게 되자 다시는 볼 수 없었다는 단절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을 크게 호소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믿음으로 슬픔을 절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학자의 이러한 해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가 죽는 그 죽음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아픔을 그가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과 내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그 슬픔과 아픔을 속으로 울면서 감당하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슴을 치며 슬퍼했다, 그리고 절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 형제, 내 부모, 내 가족이 죽는 죽음 앞에서 어느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감당할 수가 있겠나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5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제가 아직 일천할 때였고 이제 갓 결혼해서 세상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님이 죽어가는 그 죽음 가운데에서 제가 무척 슬펐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데 제가 막내였기도 했고요. 저희 삼형제가 3일 내도록 울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많지 않았어요. 물론 장례식 때문에 우는 것은 모두 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울어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3일 내도록 울었습니다. 울지 않을 때는 잘 때였고요. 눈 뜨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삼형제가 모두 다.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슬픈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삼형제가 모여서 함께 가족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버님도 너무나도 슬프지만 평생을 함께 온 그 아내가 죽는 죽음 앞에서 너무나 슬프지만 그러나 엄마는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그래서 엄마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아버님이 떠오르게 될 때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슬픔이 조금씩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삼형제 모두 다 그때부터 슬픔을 좀 억누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슬펐지만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어머니가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고 그 지병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살아오시다가 죽어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머님이 이 땅보다는 더 좋은 곳에 계실 거야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나의 슬픔을 잠식하면서 나의 슬픔이 잦아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이 믿음으로 그 슬픔과 믿음이 교차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이와의 단절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슬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가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그가 이 땅에서 그 삶을 끝내고 천국에 올라갔음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가 있는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슬픔을 억누르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보여지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늘 창세기 23장 3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모든 내용들은 아브라함과 헷 족속이 막벨라 굴이라는 매장지를 놓고 서로가 거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자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한 묘지를 살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팔지 않고 내가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서로가 옥신각신 논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값을 치르고 구입하느냐 아니면 그냥 거저 얻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 묘지를 값을 치르고 구입하게 되면 사라의 묘지는 햇사람의 소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돼서 그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얻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만 그 매장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후손들은 그 장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중반에 있어요.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매장할 소유지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후자트 케베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구적인 소유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즉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유지를 내게 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해서 햇사람들은 그 후에 보면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팔지 않고 그냥 이번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그냥 줄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재차 그들에게 내가 땅을 사겠다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8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 가운데 또 에브론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팔지 않고 그냥 주겠다라고 또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팔 것을 요구하면서 15절에서 그 땅의 값은 은 400세겔이라고 말하는 에브론의 그 말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 16절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20절 한번 보세요. 23장 20절 맨 끝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구입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후자트 케베르란 말이 여기 23장 20절에 보면 소유지란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빌려서 막벨라굴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값을 치르고 영구적인 소유주로 삼았음을 성경이 확인해주고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땅의 소유주는 아브라함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이것이 흘러가는 그러한 영구적인 상속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 가나안 땅에서 굳이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이것을 굳이 값을 치르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12절. 자, 펼쳐놓고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묵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씨가 이와 같이 내 자손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와라. 그 재물을 갈라놓고 아브라함과 함께 횃불 언약을 맺는 것이 12절부터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깊은 잠이란 것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웨타르데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질 때가 되어서 스스로 잠에 빠져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의식 상태로 빠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무의식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뭔가를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끌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잠을 주신 이유가 나와 있죠. 그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객이 되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참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 알라라는 단어예요. 이 반드시 알라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야다, 야다로 되어 있어요. 알고 또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야다라는 앞에 있는 반드시라는 말이 어떤 형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절대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은, 이 앎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알라라는 말은 이것은 또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미완료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앎에 대해서 너가 절대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앎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앎을 끝까지 지니고 계속 상기하고 있으라는 말이 이 반드시 알라라는 단어가 가르쳐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고 출애굽해줄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것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될지를, 그 종살이를 하게 될지를,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그 종살이 후에 다시 큰 재물을 얻고 이 가나안 땅에 나아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장수하다 죽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며 그 나그네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후손들이 사대만의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는 죽음 앞에서 그 슬픔에서 멈추지 않고 그 슬픔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과거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의 약속의 증표를 삼아놓는 게 바로 이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이지만 내 아내가 죽고 나 또한 죽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이지만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면 그들을 위한 어떠한 하나의 증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의 증표를 내가 마련해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그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그 일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대 사회에서 무덤이라는 것은요, 죽은 사람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덤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죽어있는, 묻혀있는 그 무덤을 보면서 그 부모가 묻혀있는 무덤을 보면서 다른 지역에 살지만 항상 조상들이 있는 그 무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무덤의 행위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님이 묻힌 그 부산의 그 땅이 늘 기억이 돼요. 제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 부모의 묻혀져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막벨라 굴에 앞으로 누가 묻히게 됩니까? 오늘 사라가 묻히게 되고요. 그 뒤에 아브라함이 묻히게 되고요. 또 이삭과 리브가도 그 땅에 묻히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 그 레아도 막벨라 굴에 다 묻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너희들의 고향은 이곳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돌아올 곳은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또한 마찬가지죠. 야곱 또한 그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해야 될 때 애굽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은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 29절 3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누구의 말이죠? 야곱의 말입니다. 야곱은 그 머나먼 땅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즈음에 그들의 조상이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묻힐 것을 요구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야곱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후손들이 거기서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라도 그곳에 묻히고 싶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창세기 50장 12, 13절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들의 소유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샀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 그 헤브론,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은 그들의 소유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유언을 했을 때 그의 형제 요셉과 열두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죽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그 헤브론 땅에 가서 막벨라 굴에 이 야곱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들의 선조가 묻혀있는 곳에 야곱도 함께 묻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막벨라 굴에 안치되고 묻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누구죠? 열두 아들이잖아요. 이 열두 아들이 나중에 열두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열두 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 야곱 이후 400년 동안 그들이 야곱을 기억하지 못하는 후손들도 아, 우리의 선조가 애굽에 묻히지 않고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묻혔구나라는 것을 상기하며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게 야곱이 막벨라 굴에 묻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후로 야곱이 묻힌, 그들의 선조가 묻힌 막벨라 굴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그 땅을 살다가 400년 뒤에 출애굽해서 그 땅에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 어떤 한 나라에서 한 민족이 정착을 했습니다. 성경에 4대라고 표현인데 거의 100년 동안, 한 대를 100년으로 계산해서 4대 동안 한 나라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2대, 3대만 흘러가도 여러분, 고향 땅과는 전혀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화가 되었어요. 애굽 사람이 되었어요. 400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은 굉장한 전통과 문화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400년을 훌훌 털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흘러보낸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벨라 굴을 구입해놓고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곳을 상기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도 이것을 상기하면서 이 땅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돌아갈 땅은 저곳이야라고 하면서 그게 수백 년이 흘러도 그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효과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났을 때 그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진행할 때 이스라엘에 있던 그 애굽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아마도 그 땅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다는 거예요. 모두 다 나가는 것을 보고. 그럼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그 작은 한 사건, 오늘 막벨라 굴을 마련하는 그 사건 때문에 이것이 증폭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또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그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그 물려줬던 그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그 열두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장자고 성경에 보면 영적인 장자는 요셉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한 그 열두 아들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모든 대표성을 가지고 그가 죽으면서 나 또한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는 그러한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그 땅 애굽 땅에 묻히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나의 해골을 파서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해골을 가지고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의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400년 뒤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 해골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셉이 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그 땅에다가 요셉의 해골을 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자, 왜 이것을 길게 설명하냐면요,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무엇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 이 땅,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이민자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것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 가운데 아내가 죽는 그런 슬픔이 있었고 그가 한평 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켜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수화시키는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서 매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죽음 가운데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놀라운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일을 진행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서 이 어려움이 내게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서두에서 저는 정근모 박사의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는 이 책의 제일 마지막의 부분에서 자기 아들과의 헤어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부질없고 비참한 것인가. 영생의 소망, 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언젠가는 나의 아들 진우의 말처럼 죽음을 축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나도 갖게 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